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요리오 소톨세 즈음에서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 미얀마신문 돈뉴에이지와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셨으며 프랑스 조선친선협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